우리나라 이 자강도에서 압록강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물우리 양호를 통이 크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수욕들과 강계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들의 그물우리 양호장들을 건설한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시군들에서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시군에서 대평지구의 압록강에 150평방미터의 그물우리 양호장을 건설하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성군과 위원군에서도 각각 11개 소에 이동식 그물우리를 설치하고 과학적인 양호 방법을 받아들여 큰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